beautiful life. 난 너의 곁에 있을게. It's beautiful life. 너의 뒤에 서 있을게. Oh, beautiful love.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. It's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.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.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. 내 곁에서만 불러줘. Beautiful my love, beautiful yours. It's beautiful love.